내게 세월 조금만 쉬었다 갈까 오늘 밤엔 자네와 술 한잔 생각나는데 여보게 세월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우린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다네 바람에 치는 꽃잎은 때가 되면 다시 피지만 너대로 간 우리 청춘은 한번 가면 오지 않겠지 여보게 세월 뭐가 그리 바쁜가 가다 가다 못 가면 이 한몸이었다 가지 날 떠난 사람 날 떠난 친구도 많지만 정녕정녕 미운 건 바로 세월 차네란 말일세 때가 되면 다시 피지만 너대로 간 우리 청춘 한번 가면 오지 않겠지 여보게 세월 뭐가 그리 바쁜가 가다 가다 못 가도 또 밤은 오질 않던가 날 떠난 사람 날 떠난 친구도 많지만 정녕정녕 미운 건 바로 세월 차네란 말일세